HUBS 목요일에 올림푸스 목요일에 올림푸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신들의 궁전 올림푸스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도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볼 거예요. 오늘이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라니 믿겨지시나요? 후행하던 올림푸스에도 봄을 맞아 꽃들이 하나둘 피기 시작했답니다.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슬슬 다섯 번째 신화의 주인공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그냥 바로 소개하면 재미없죠. 제가 묘사하는 오늘의 주인공이 누군지 한번 추측해보자고요. 저기 바닷속에 들려오는 노랫소리의 주인공이자 동물도 인간도 아닌 존재. 우리는 이들을 괴물이라고 불러요. 아참, 이 괴물들은 정말 위험하니까 오늘은 한눈 팔지 마시고 꼭 집중하셔야 해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그 주인공이 누군지 함께 살펴봅시다. 션 멘데스와 저스틴 비버의 몬스터. 15 when the world put me on a pedestal. I had big dreams of doing shows and making memories. Made some bad moves trying to act cool, upset by their jealousy. Lifting me up, lifting me up, yeah. Tearing me down, down, tearing me down, down, down. I take responsibility for everything I've done, yeah. Holding it against me, yeah. Like you're the holy one, yeah. I had a chip on my shoulder, had to let it go. Unforgiveness keeps them in control. I came in with good intentions, then I let it go. And now I really wanna know. What if I trip? What if I fall? Then am I the monster? Just let me know. What if I sin? 신화 속 주인공은 바로 세이렌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이렌은 섬에 사는 바다의 님프로 사실 한 명이 아닙니다. 님프는 정령 혹은 여신을 뜻하는데 세이렌은 강의 신과 비극의 여신인 멜포맨의 사이에서 태어난 세 명의 자매예요. 이들이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신화는 바로 오디세우스 신화죠. 오디세우스가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지난주에 소개했던 트로이 전쟁에서 대활락을 펼치며 트로이를 함락시킨 영웅이 바로 오디세우스예요. 평소 현명하고 꾀가 많기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다시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 항해를 하는데요. 이때 마녀 키르케에게 한 가지 조언을 얻게 됩니다. 바로 항해를 하던 중 지나쳐야 하는 세이렌의 섬을 지날 때 죽지 않는 방법에 대한 조언이요. 왜냐하면 세이렌은 선과 암초가 많은 위험한 뱃길에 살면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뱃사람들을 유혹했기 때문에 선원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얼굴은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몸은 위협적인 독수리의 모습을 하는 신비로운 모습이었죠. 세일에는 이런 신비로움과 자신들의 목소리에 유혹당한 선원들이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게 만들었답니다. 지혜롭기로 소문난 오디세우스가 왜 그렇게 세이렌을 두려워했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아무튼 그렇게 오디세우스는 긴 항해 끝에 세이렌이 사는 섬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원들과 자신의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키르케의 조언을 몸소 실행하는데요. 어떻게 세이렌의 유혹을 뿌리쳤을지는 노래 한 곡 듣고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위너의 아일랜드. Baby 떠나자 둘이서 oh yeah. 전화기는 비행기 모드 너와 함께면 어디든 right. 아마 그곳은 무인도 Come come on my come on my girl 자꾸 망설여진다면 Don't worry 네가 무서워 두려워 주저하는 거 다 make that go bang bang bang bang, bang. 넌 너만을 위한 수평선 위에 보물선 네가 내 옆에 있다면 거기가 보물섬 회색 빌딩 감옥 안에서 널 구해줄게 파란 하늘 모래 위에서 그냥 쉬어가면 돼 떠나자 아일랜드 따따따 떠나자 아일랜드 저 차기 저 파도와 함께 다가와 나에게 내 품에 올랜 따따따 다가와 나에게 점점점 가까이 나에게 저 차기 저 태양과 함께 들어와 나에게 떠나자 아일랜드 우리의 아일랜드 저기 저 여자 수 아래 시원한 샴페인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보다 석양빛 너의 미소가 좋아 칵테일 쉐이킹 하듯이 놓아 소파 위에 서서 뛰고파 샤메 샤메야 샤메 샤메야 hey. 운전하고파 너의 매끈한 yeah. Yeah. Love and go I make that go bang bang bang bang 난 너만을 위해 수평선 위에 보물섬 네가 내 옆에 있다면 거기가 보물섬 회색 빌딩 감옥 안에서 널 구해줄게 파란 하늘 모래 위에서 그냥 쉬어가면 돼 떠나자 아일랜드 떠떠떠 떠나자 아일랜드 저 자기 저 파도와 함께 다가와 나에게 내 품에 올랜 떠떠떠 다가와 나에게 점점점 가까이 나에게 저 자기 저 태양과 함께 들어와 나에게 뜨겁게 golden 있으면 어두워지니까 어서 불을 지펴 여기 nobody knows, knows 우리들만의 song 세이렌들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린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이 사는 섬을 지나기 전 선원들의 길을 밀랍으로 꽁꽁 틀어막았어요.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너무 궁금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밀랍으로 길을 틀어막는 대신 돛대에 자신의 몸을 꽁꽁 묶었죠. 그리고 다른 선원들에게 자신이 아무리 풀어달라고 애원해도 그 섬을 지나갈 때까지는 밧줄을 절대 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답니다.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고요? 오디세우스는 아무리 본인이 노랫소리에 홀려 배를 세이렌 쪽으로 항해하자고 명령해도 밀랍으로 귀를 막은 선원들은 듣지 못할 거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세이렌의 노래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키르케의 충고를 따른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디세우스는 간신히 섬을 지나치나 했지만 괜히 세이렌이 아니죠. 오디세우스는 의연하게 돛대에 가만히 묶여있지는 않았어요. 세이렌의 노래 소리를 듣자 그는 절규에 가깝게 애원하면서 돛대에서 풀어달라고 소리쳤대요. 그만큼 세이렌의 유혹이 뿌리치기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디세우스에게는 이 일화가 금욕의 승리로 남을 일화였지만 세이렌에게는 아니었어요. 오디세우스 일행이 자기들의 유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히 떠나자 세이렌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이렌에게는 절망으로 인한 죽음을 만든 일화로 남아버린 거죠. 그동안 오디세우스의 관점에서 구전되었던 이야기를 세이렌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니 한편으론 슬프기도 한 것 같아요. 태연의 사이렌. 어디까지 깊어질진 나도 몰라. 처음부터 빠뜨릴 그런 계획은 아니었어. 잔뜩 헝클어진 호흡과 내게 고정되어버린 두 눈,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난 다 알 것 같아. 지금 너의 마음은 나를 원해. 나에게 애원하지만 그런 너를 나 계속해서 불질러 무모한 모험을 시작한 너. Keep sinking down, 더 빠져들었다. I can't hear the siren. 너도 들리니? 예고 없이 온 마음을 뺏긴 네가 가여워져. 빠지고 빠져도 끝없이 잠기긴 하네. 채우고 채워도 계속되는 향은 될지. Fantasy 널 구원할 듯 했지만 내 모든 몸짓은 유일한 The medicine. 품에 안는 순간 또 물거품이 돼버려. 치솟는 adrenaline. Come catch me if you can. 입을 맞춰도 영원히 나를 가질 순 없으니. 넌 나에게 손을 뻗지만 그런 너를 나 I can't hear the siren. 너도 들리니? 예고 없이 온 마음을 뺏긴 네가 가여워져. 빠지고 빠져도 끝없이 잠기긴 하네. 채우고 채워도 계속되는 향은 될지. Hear the siren. 날 좀 위험해. Silence coming for us. 고요한 정적에 네 영혼의 깊은 곳까지 나로 다 적시어. 너를 가둘게 영원히 내 곁에. I can hear the siren. 세이렌은 그동안 유혹과 위험, 그리고 일종의 악의 상징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1세기, 더 이상 그렇게 시시한 눈으로 세이렌을 평가하기엔 세이렌은 엄청나게 매력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세이렌이라면 하고 상상해보는 대신 21세기 인류의 눈으로 세이렌을 새롭게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오디세우스 일화의 결말은 자존심 강한 세이렌들이 유혹에 성공하지 못한 데 모욕감을 느껴 단체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심지어 신이라고도 불리는 님프가 인간 남자들을 유혹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살을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여성을 주체적 욕망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남성의 예속된 존재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또한 세이렌의 목소리에 대한 공포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이렌을 인간이 이겨내 결국 세이렌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모습을 그리면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한 여성에게 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징벌의 은유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세이렌은 님프, 그러니까 정령인 만큼 바다와 강가의 섬에 머물면서 인간으로부터 자연물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이렌, 마냥 나쁘고 악한 존재만은 아니었다고요. For a free ride. Lady.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의 Rain on Me. I never asked for the rainfall. At least I showed up. You showed me nothing at all. It's coming down on me. Water like misery. It's coming down on me. I'm ready, rain on me. I'd rather be dropped, but at least I'm alive. 더 재밌는 미디어 속 신화 알뜰 미신.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로도 세이레는 사람을 홀리게 하는 마녀의 대명사로 쓰이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익숙한 상체는 인간, 하체는 물고기의 형상을 한 인어의 모습으로 그려진답니다. 그런데 동양 신화에도 이런 인어가 등장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광해군 13년에 쓰여진 어우야담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민담에도 인어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인어가 괴이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그려졌지만 동양에서 인어는 인간과 상생하는 친근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처음 장봉도에 살던 최씨 어부가 어장에서 인어를 잡았다 다시 돌려보내줬더니 어장이 번창하고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부터 거문도에서는 날씨가 좋지 않은 날 바다로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며 회방을 놓아주기도 하며 날씨를 예측해주기도 했다는 이야기까지. 인어가 우리 동양에서는 어떤 존재였는지 감이 오시죠? 동양 인어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앞서 설명드린 민담들을 모티프로에 제작된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차원 이상의 기적의 뷰 달콤 빛이 검은 빛이 fondue 보이기 시작한 음의 색도 예민해진 걸 느껴 뚜렷한 색감과 여섯 번째 감각 두 마리 사나 혀같이 너도 좋아 더 민감히 굽더 더는 hotter 병에 담는 시간도 변이 꺼는 구도를 일구어낸 상상한 게 뭐든 전부 보여줄게 이제 말해봐 yeah, yeah. 예민해진 걸 느껴 은근한 촉감과 끝없어진 감각 Tonight is the night 이 사람들도 좋아 예쁘던 감각 그리고 인어 이들이 처음 나타난 순간 인간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낯선 감정을 배제하고 맞서야 할 이상함으로 여길지 혹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 특별함으로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약간의 다름도 나쁨으로 쉽게 여겨지는 요즘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내가 보기엔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나라는 존재도 온통 특별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고요. 당신이 누구를 사랑하든 어떤 인종 혹은 성별이든 그리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 당신은 이미 당신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직 여러분이 주인공이니 타인이 평가하는 옳고 그름에 절대 흔들릴 필요 없어요. 오늘의 신화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바다의 정령 세이렌의 이야기였고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세이렌을 지지하는 PD 권유나, 기술의 윤리경, 저는 아나운서 박일인이었습니다. HUBS